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사람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이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에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의 양떼를 늦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에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이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을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내 조상들 곧 내 성왕들을 위해서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양하고 슬프다 주인이여 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그때는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지 않게 하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행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병시켜 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에 어긴 사람들을 그 송아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치악의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히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다 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위쪽에 움직이 살롬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에게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가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을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에서 천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지앗도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가베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않았다. 레가베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곳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강근당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책을 얻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에 앉아 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가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있으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우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우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었다. 여우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하루 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하루 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 마리아의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것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 전에 모든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하필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차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의 제약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 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요시아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치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 일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우리를배반하고갈대사람들에게항복하려고한다예레미야가말했다거짓말이다나는바벨론사람들에게항복하려는것이아니다그러나이리야는그의말을들으려하지않았다이리야는오히려예레미야를붙잡아그를갈료들에게데리고갔다갈료들은예레미야에게서화가나서그를때리고서기관요나단의집에가두었다그때그곳은감옥으로사용됐기때문이다예레미야가톡을쏙감옥에들어가그곳에서여러날머물렀다그때시드기야왕이사람을보내그를왕궁으로데려갔다왕은그에게비밀리에물었다혹시여호와로부터어떤말씀이있느냐예레미야가말했다있습니다그리고나서그가말했다왕은바벨론의왕의손에넘겨질것입니다그리고예레미야가시드기야왕에게말했다제가왕과왕의신하들과이백성에무슨죄를지었기에왕께서저를감옥에가두셨습니까왕께바벨론왕이왕과이땅을치러오지않을것이다라고예언했던왕의예언자들은어디에있습니까내주왕이여그러니이제부디들으시고내간청을받아주십시오저를서기관요나단의집으로돌려보내지마십시오그렇지않으면제가그곳에서죽을까두렵습니다그러자시드기야왕이예레미야를경호대들에있게하고성읍안에빵이다없어지기까지빵굽는사람의거리에서날마다빵한덩이씩그에게갖다주라고명령했다그래서예레미야는경호대들에머물렀다 예레미야38장맛단의아들스바랴와바수울의아들그랴라와세레마의아들유갈과말기아의아들바수울이예레미야가모든백성에게선포하던말을들었다여호와께서이렇게말씀하셨다누구든지이성읍에머물러있는사람은칼과기근과전염병으로죽을것이다그러나누구든지갈대사람들에게나아가는사람은살것이다그의목숨이그에게전리품처럼될것이다그가살것이다여호와께서이렇게말씀하셨다이성읍이반드시바벨론왕의군대의손에넘겨질것이니그가이성읍을취할것이다그러자관료들이왕에게말했다이사람을죽이십시오그가이런말들을선포해서모든백성의손과이성읍에남아있는군사들의손을약하게하고있습니다이사람이이백성을평안에추구하지않고해를추구하고있습니다시드기야왕이대답했다보라그가너희손안에있다왕은너희뜻에반대해서아무것도할수없다그러자그들이예레미야를데려다가경호대뜰에있는왕의아들말기아의웅덩이에던져넣었는데예레미야를밧줄로내려놓았다그가웅덩이안에는물이없고진흙만있었기때문에예레미야는진흙속에빠졌다그때왕궁의내시에티오피아사람에베멜렉이예레미야를웅덩이속에넣었다는소식을들었다왕이베냐민성문에앉아있을때에베멜렉이왕궁에서나와왕에게말했다내주왕이여이사람들이예언자예레미야에게행한모든것은악합니다그들이그를궁덩이에던져넣었는데성읍안에는더이상빵이없기때문에그가그안에서굶어죽을것입니다그러자왕이에티오피아사람에베멜렉에게명령했다너는여기서30명을데리고가서예언자예레미야가죽기전에그를웅덩이에서끌어올려내려라그러자에베멜렉은사람들을데리고왕궁창고아래있는방으로가그곳에서천조각들과낡은옷가지를꺼내밧줄에매달아웅덩이안에있는예레미야에게내려주었다에티오피아사람에베멜렉이예레미야에게말했다이천조각들과낡은옷가지를겨드랑이에대고밧줄을그아래두르시오예레미야가이렇게대답했다그러자그들이밧줄로예레미야를끌어올려그를웅덩이속에건져냈다그리하여예레미야는경호틀에머물렀다그후에시드기야왕이사람을보내예언자예레미야를여호와의성전세번째문으로데려가게했다왕이예레미야에게말했다내가내게한가지를물어보겠다아무것도내게숨기지마라예레미야가시드기야에게말했다만약내가왕께말하면왕이나를죽이지않겠습니까내가왕께조언을해도왕은내게귀기울이지않으실것입니다그러자시드기야왕은예레미야에게비밀리에맹세했다우리영혼을지키시는여호와께서살아계신것같이내가너를죽이거나내목숨을찾는이사람들의손에넘기지않을것이다그러자예레미야가시드기야에게말했다이스라엘하나님만군의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약내가바벨론왕의고관들에게항복하면살것이고이성읍이불타지않을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의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함락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그 후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살 레셀, 삼가르보, 네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살 레셀,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을 길로해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그러나 갈대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았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립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그는 또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붕괴시켰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관한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가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그리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네시의 우두머리인 느부사스반과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왕 모든 관료들은 사람들을 보내 경호대의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살았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비멜렉이 가서 말하여라. 이스라엘 하느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그것들이 내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내 목숨이 내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내 손에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어디든지 내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내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지 내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에게 가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가서 그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 사이에 함께 살았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을 판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의 군사들에게 들었다.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아난과 요나단, 다투메의 아들 스랴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 아들들, 마악 사람들의 아들 여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데라에게 왔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는 그들과 그의 부하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너희의 성읍에서 살아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과 그의 총족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 임명했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의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들었다. 자기들이 쫓겨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데라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군대 자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데라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는 그들에게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데라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십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멸망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는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